처음 너의 눈을 보는 순간 나의 맘에 사랑을 심었네. 수많은 이야기를 눈으로 하고 처음 너의 손을 잡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 변하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뜻만 있었네. 사랑은 너와 나의 노래, 사랑은 너와 나의 얘기, 새처럼 하늘 위로 날고 싶네. 수줍어서 얼굴 숙이고서 사랑한다 속삭이던 순간 나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 흘렸네. 순간 나의 맘에 사랑을 심었네. 수많은 이야기를 눈으로 하고 처음 너의 손을 잡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 변하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뜻만 있었네. 사랑은 너와 나의 노래, 사랑은 너와 나의 얘기, 새처럼 하늘 위로 날고 싶네. 너의 눈은 맑은 호수처럼 조용하고 사랑스러워.